You pop, pop, pop, I like the way you pink it. You pop, pop, pop, I like the way you pink it. Everybody know. Don't want to make color, yeah. Push, push, work it out. Don't stop, hey, work it out. 뭐 볼 보도 뻔한 이 말로 이런 건 어디도 없지 빨주 노초판 안 보. Push, push, work it out. Never stop it, girl. Work it out.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져가. 그냥 이때도 너 지나칠까. 속눈썹 찍고 나 들여다봐 다시 눈빛 띄고 yeah. Push, push, work it out. Don't stop, hey, work it out. 이런 건 좀 해지 원형에 어서 와. Hot pink, hot, hotty, hotty, hot so hot. Push, push.